내 아내가 보인다. 아기는 웃고 있다. 내가 아빠가 됐다. 이비는 눈물 젖은 자장가 눈코입 꼭 닮은 들림없는 내 아가 울고 있는 아가도 나와 같은 마일까 이별하게 날 울리는 들림없는 내 아가 신발과 모자를 삐뚤게 맞춰 입고 세상에 너를 안고 자랑하고 싶어 I sing you will learn about song every day cause you are the love of my soul 너희 엄마와 난 환상의 짝꿍 넌 웃기만 하면 돼 내 두 팔을 벌리면 너의 숲이 되고 바람과 언덕은 내가 대신 막아줄게 You bring out the best of me and I wish you the best of things Rockabye baby 내 목숨 같은 내 애기 아빠가 널 위해 부른 All of our song 날 봐요 내 아이가 웃어요 어디로 그곱 뛰고온 그녀가 하나의 엄마로 너무나 미안해 그래도 내 안에 변함없이 불타는 그대의 사랑뿐이야 퉁퉁 부은 입술도 너무 달콤해 그대의 임신복은 너무 섹시해 아이를 감싸고 잠이 든 그녀 모습은 밤하늘 별빛보다 너무 예쁜데 You bring up the best of me I'll wish you the best of things 주태연보다도 따뜻한 그때 거친 비바람 불 땐 난 널 위한 등대 You bring up the best of me and I'll wish you the best of things You are my lady 내 목숨 같은 내 사랑 남편이 부르는 lullaby song 날 봐요 내 아이가 웃어요 수고했다. 아휴, 이제 너도 엄마가 되는 거야. 너무나 감사하구나. 잘 키울게요. 행복한 우리 순간 서로가 사랑을 아이 울어요. 나 닮았다. 딸인데.